무슨 하얀 콜라 피자 발렌타인데 까만 머리 까만 눈에 사람들의 목마다 걸려있는 넥타이 어느 틈에 우리를 둘러싼 우리에게서 오지 않은 것들 우리는 어떤 의미를 입고 먹고 마시는가 빨간 립스틱 하얀 담배 연기 위에 보석 색깔 칵테일 촛불 사이로 울리는 내 피아노 밤이 Time.